이 방송은 한때 꿈과 낭만이 가득하고 장래가 촉망되던 20대 범생이들이 세월의 풍파를 끝내 이기지 못하고 늙고 병들어 어떻게 찌질한 40대 직딩들이 돼버렸는지 함께 슬퍼하고 함께 자각하는 그 흔한 욕 한마디 시부렁거리지 않는 열나 밋밋한 하우스 토크쇼입니다. 디엔드의 개나 소나 락밴드! 사랑과 희망과 용기와 설렘에 가득한 우리와 여기와 지금을 꿈꾸는 오늘 밤 내게는 그날이 그리워. 사건 번호 150214. 어느 밤 으슥한 시간, 서울 모처에서 모처럼 모인 다섯 명의 수상한 인간들. 네. 들어와. 야, 영지 제대로 된 사람은? 아니 무슨 생각인데 대체 무슨 생각보다 안 큰 거야 이게. 아니 어느 부동산에서 나오셨어요? 뭐 하세요? 저기요. 뭔가 차분과 들어온 음질로 잘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누군가 노총각의 오피스텔에 모여 뭔가 구린 짓을 하려는 건 분명한 듯 한데. 110볼트 있어 혹시 여기? 우리 집에 옛날 것들은 좀 있어. 아, 역시 준비가 되어있어. 도란스 저기 도란스가 블랙홀이네. 내가 어? 도란스가 문제지만 왔어. 이게 내가 수제로 도란스 말고 잭은 있어 지금. 힘들게 내가 만든 거야. 그래 뭐 만들었다면서 바꿔봐. 그래 뭔데 이거를 형 아이폰을 꼽아. 어? 그래. 여기가 이제 메인이 되는 거야. 그래. 여기 됐네. 잭이 됐어. 다 준비해 왔다니까 내가. 이게 세상 이게 뭐야 이게. 다 준비해 왔어. 이게 다 뭐야. 그래. 기록물로 좀 사진도 좀 찍어. 이게 다 뭐야. 110볼트가 문제지. 이게 전원이 안 들어오는 데 전원이 안 되는데. PC도 XP야. 시대가 바뀌었구만. 시대가 바뀌었어. 15년 전인데 스톤 가져와가지고. 저 사람도 못지 않은데 조용히 있는 거 보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시작부터 20년간 냉동인간 상태임을 자랑하고 앉았는 이 인간들. 그래도 꾸역꾸역 악기 소리를 한번 내보는데. 이거 저기 어떻게 된다는 거야? 스테레오 잭 꼽을 데 없나? 그러나 그것도 잠시. 드럼 비트는 어느새 열나 처먹는 소리로 바뀌고. 닭 맛있다. 맛있어? 응. 먹자. 먹는 소리 잘 나네. 이게 어, 대박. 찰져가지고 쩝쩝 <쩝이. 웃음> 소리의 어떤 주파수 특성상 이 쩝쩝 이 소리가 착착 달라붙을 수밖에 없어. 뒤에는 쩝쩝쩝 세계 올림픽. 아, 일단 손을 가겠다. 손이 뭐? 손을 가겠어. 쩝쩝쩝 뒤에는 손이 가요. 아, 먹방인 줄 알고? 먹방인 줄 알고. 아니 도대체 라디오로 먹방을 도대체 왜 모였는지 그 이유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8시간째 연락, 쩝쩝만 되더니 제가 불러오자 이번에는 자신들의 몸 상태를 한탄하기 시작한다. 다들 지병들을 다 갖고 있잖아. 그 종합병원에? 뭐 그런 메디컬 메디컬인 거 하고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정말 죄송하게도 저희 방송은 나는 무릎이 나갔어. 머리 나갔어. 아니 너는 예예 구멍이 뚫려가지고 거기 구멍 뚫렸어. 한 2년 동안 잘 못 걸었어. 바닥에 잘 못 앉아. 오 병신들아. 아니야 아니야. 나도 나도 걸어. 나는 아니 내가 얘는 좀 문제. 얘는 암 환자였어. 암 환자잖아 게다가. 근데 니들이 안 믿어. 얘도 내 제말 얘기했잖아. 뭐 승모 나 오늘 승모판이 뭐 어쩌고? 오늘 아니 오늘 협심증 증세 한 번 더 왔고 내가 저기 약이 있거든. 한번 먹으면 확 폐가 터뜨리느냐? 우리 안 왔으면 미티오글리세린 아니야? 어 그거 있어. 어. 야 우리 프로그램 타이틀 딴 거 필요 없어. 그냥 디엔드 종합병동이라고 그래 그래 그럴 거 다 써. 나 허리 나갔어. 그거는 지금 축에도 못 껴. 얘기도 안 하고 있어 나. 아니 장가가 세장가 아니 세상가. 세상가 가니? 세상가 얼마 안 됐잖아. 여러 번 가긴 했지. 어? 여기다 녹음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다니면서. 녹음되고 있다니까. 하나같이 몸 상태가 쭈구리만큼 씹바빠인 일인간들. 과연 시작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당신들 회사지 나는 집이야. 난 각 집의 와이프들의 반응이 진짜 궁금했거든. 가지 말랬는데? 뭐하러 가니? 그래서 이거 카톡을 다 보여줬어. 그래도 모르겠대. 어느덧 40대가 되어버린 지질한 직딩들의 프리덤 나이트. 주저리 주저리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볼랍니까?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프리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는 개나소나 록밴드의 디엔드입니다. 디엔드가 뭐한 집단인지, 우리는 왜 모였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이건 지금 테스트용이 될지 아니면 본방송이 될지 모르겠는데 여자 머리카락 요새 머리카락 저기요 여러분 잠시만요 집중하시고 주먹 자 여러분 여기 여기 주먹 설마 이거 대통령 예. 예. 저희 아이 머리카락 좀 그만 좀 줬어 또 다른 여자의 머리카락이래서 아니 저게 죄송합니다만 신세계 이 하우스 주인의 머리카락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흰색이라는 게 이게 흰색은 아 머리카락 흰색이야? 그럼 내 머리 맞네. 취향이 독특해. 독특한데. 독특한데. 아니 뭐 집주인장이 좀 흰 머리가 많기로서니 뭐 예, 그런 것 같아서. 예, 예, 예. 여기가 이제 하우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역시 시작부터 산으로 간다. 신개념 팟캐스트 기나 소나로 밴드라더니 이따위로 했다간 개도 소도 안 들을 듯. 저희가 뭐 하는 놈들인지 그리고 여긴 왜 모였는지 자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잘 살고 있구나 일단은 시작을 해봤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아무리 얘기해도 답은 나오지 않아요. 일단 디엔드가 무슨 뜻인지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서 각자의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참고로 지금 그냥 이 집을 하우스를 대여한 죄로 첫 멘트를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진행을 한번 맡기로 하고요. 저희는 꽤 오래됐습니다. 한 20년이 넘었죠. 한 25년 거의 처음 만난 걸 치면 25년, 6년 거슬러 올라가는 지금은 세상에 물들고 바보가 되어 있는 그러나 한때는 젊음의 영화를 누리며 공연도 좀 했던 그런 동네 밴드 출신의 친구들입니다. 그 중에 리더를 맡으셨던 우리 분이 제 앞에 앉아 계신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는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고 지금은 기저귀를 걸면서 동요를 부르는 헹크라고 합니다. 요즘엔 약을 팔고 있어요. 아 약을 파신다고요? 약을 팔고 있어요. 어? 무슨 불법을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냥 약을 팔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약 팔고 계신 헹크씨? 네. 네. 아, 약쟁이 헹크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좀 있어 보이잖아요. 되게 없어 보이는데. 여기 청문회 때 보였어. 그렇지 않은가? 옛날엔 있어 보이는 이름이었는데. 벌써 25년째 이름 쓰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보컬을 했으니까 뭐 사람들이 다 저만 봤죠. 제가 선글라스를 끼면 사람들이 다 자지러졌고 선글라스를 벗으면 뭐, 또 사람들이 찾으러서 예전에는 저희도 잘 나갔죠. 지금도 잘 나가요. 저희 애들이랑 맨날 나갑니다. 어딜 나가십니까? 뭐, 박물관도 가고 놀이방도 가고 애들이 있으면 다 좋은 데만 가게 돼요. 아 그래요? 애가 있으시군요. 네, 애들이 기저귀를 갈고 동요를 불러요. 애가 어떻게 있으십니까? 어떻게 있냐는 게 무슨 소리예요? 뭐 여러 가지 기승전결이 있을 거잖아요. 기승전결은 뭐 다 아시든 바와 같이 어, 몇 살 몇 살 있다든지 아 몇 살 몇 살 가지고 뭐, 안 들이지 아이들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애들이 있어요. 그 재밌게 시작을 해보려고 했는데 고해성 상당히 상당히 예. 굉장히 울적합니다. 무거워지네요. 그럼 마이클 잭슨 느낌이 나는데 그 무슨 소리야? 마이클 잭슨 고인을 또 욕되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욕되는 분위기. 오토바이 녀석 하나. 저희 참고로 저희가 지금 모인 곳은 그냥 하우스예요. 하우스인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시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한번 또 이분이 이제 과연 이런 캐릭터만 있을지는 또 진행을 해보면서 알아가기로 하고 한 바퀴 좀 돌아볼까요? 아, 참고로 저희는 지금 뭐 목소리로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만 다섯 명이 모여있거든요.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우리 고도리 방향으로 한번 돌아가면서 인사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쟁이 행크씨 이제 고도리 방향에 계신 우리 누구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키보드를 했었고 건반은 하자마자 은퇴했죠. 아마 공연 한두 번 했나? 그러고 나서는 역량이 예란이다. 그리고 건반은 보통 아리따운 아가씨가 해야 된다. 라는 그 모두의 무언의 압력에 의해서 바로 은퇴하고 매니저로 돌아섰던 뭐 매니저 리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니저 리요? 네. 매너리즈. 매너리즈? 매너리즈도 아니고 은퇴인지 은퇴하자마자인지 퇴출은 아니고 아, 분위기상으로는 퇴출을 막기 위해서 바로 업종 전환을 했던 거기 때문에. 아 매니저면 뭐 보수가 있으셨습니까? 뭐 돈을 제가 냈죠. 아 돈을 내고, 아, 내고 로비를 하고. 로비하고 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원하시면 제가 또 따로 다 준비해. 아니 본인이 근데 다 이름 아까 뭐였니 너? 네 보세요. 저... 매너리즘. 아 매너리즘. 아니, 본인이 약간 매니저도 하셨고 뭐, 헷갈리고 매너리즘 딱 붙잖아요. 들어보니 지금 하는 일도 그런데 그 로비를 매니저리가 이름 기억도 안 나. 이름 천천히 만들어 볼게요. 지금 하죠. 아 이름을 안 지었어요? 천천히 만들어 보죠. 그럼 본명을 얘기하는데 왜 본명을? 아이고 제가 뭐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기 때문에 차마. 부끄러워서 말씀 못 드리고 사회적 지위가 네. 제가 알기로 좀 로비 쪽 잘하고 또 이제 높으신 분들 많이 선이 닿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뒷돈계를 꽉 잡고 이런 걸 또 잘할 것 같아서 그러면 TV 팔고 있습니다. TV 왜 파는 이에요? 아 TV, 네. 테레비를 팔고 테레비 있어요? 테레비 팔아요. 아 그렇구나. 네. 칼라 TV입니까? 칼라입니다. 칼라 네. 필요하신 분들 말씀하시면 제가 근데 UHD입니까? 아니면 뭐 아 UHD 아 그냥 싼 거 팔아요. 비싸면 잘 안 사시더라고요. 중고나라군요. 전문 용어는 좀 지양하시죠. 네. 좋지 않을까요? 네? 전문 용어는 항상 좀 지금 여기서 중고나라가 UHD UHD가 아, 제가 쓴 전문 용어는 네. 하우스밖에 없는데 자 그리고 이제 또 고고도리 방향에 굉장히 폼 잡고 앉아있는 외모만 봐서는 굉장히 이제 엘리트 석학으로 보이고 있는데 과연 뭐 실제는 어떨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실제로 외모는 20년 전에는 훨씬 더 석학처럼 보였던 사과팔이. 네? 뭐라고요? 사과팔이라고 합니다. 아, 이름이 사과팔이에요? 예, 예. 사람들, 혹자들은 스카시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죠. 아, 스카. 요즘 좀 있으면 이제 설 연휴인데 사과는 잘 팔릴까요? 아, 요즘 최고의 지금 걸 달리고 있는 사과이기 때문에 사과파인데 전혀 걱정. 사과 종류가 어떻게 되는데요? 아뭐예 네모난 사과도 있고 네모난 사과요 얇은 사과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아뭐 우장춘 박사입니까? 아 네. 씨 없는 사과는 아직 못 받아봤어요. 아 본인은 씨가 있으세요? 그럼요 제 자녀가 있을 정도로 씨가 있는 자녀가 있어 그럼 씨가 없을 수도 있지 않나? 아 묶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게 밝혀지나요? 출생의 비밀이? 뭐 굳이 알고 싶지 않은데. 아, 사과를 팔고 있다. 지금껏 이 지질한 직딩들에게서 알아낸 거라고는 약을 팔거나 테레비를 팔거나 네모난 사과를 팔고 산다는 사실뿐. 별것도 없으면서 굳이 신원을 숨기는 얘네들. 그래도 한번 우리 모두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정말 이걸 혹시 들으시는 분이 지금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아 참고로 저희 방송을 듣는 분이 계실 거라고는 절대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네, 저 최소한 한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고 방송해야죠. 약쟁이 행크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나름대로 첨단 장비를 가지고 오셔서 오늘 여러 가지 설치를 도와주셨고, 또 실제로 그쪽에 일가견에 계신 우리 이제 엔지니어를 자칭 자임하고 계신 누구십니까? 예, 저는 한스라고 하고요. 번역이랑 통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나? 역관 한스라고 해야 되나? 역관 한스. 환관 아니고. 예. 아, 통역이나 뭐 이런 언어에 관계된 일을 하시나 봐요, 그러면? 그렇죠. 회사는 뭐 밝히기는 좀 그렇고. 아, 회사를 다니게 하는구나. 아, 그럼요. 프리랜서가 아니고. 예.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동영상 같은 거 좀 만지면서 이렇게 일본어가 나오면 한국어로 이렇게 통역 번역 이렇게 좀 알려주기도 하고 또. 아, 잡혀가지 않아요? 요즘 그런 건 잡혀가네요. 그런 거는 다 이렇게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아주 좀 이렇게 소개할 만한 문화나 뭐 이런 그런 영화나 이런 것들. 일본 쪽에 있는 그 좀 잘 발달된 문화를 이제 한국 쪽에 이 소비자들한테 소개를 해주는 게. 이번에 또 선진국이니까. 그쪽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대사라면 뭐 어떤 걸 보냐? 아 이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 뭔 뜻이에요? 알면서 물어보시는 건 아니에요? 잘 몰라요. 이따 이렇게 몰라서. 아, 그 영상을 잘 안 보시나 보네. 잘 안 보시나 보네. 영상이랑 딱 매칭이 돼가지고 잘 아는데. 영상, 아, 영화가 아니고 영상입니까? 뭐, 영화도 영상의 일종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일본과 관련된 그 업무. 그러면서. 왜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 카톡 왜 보내? 말로 해. 뭐? 어? 아니, 얘 말 좀 시켜라, 뭐 이런 거. 너무 길어서? 내 생각에는 좀 자극적인 것 같군. 안 그래? 일단 D&D에서는 저는 기타를 쳤었고요. 이 모인 다섯 명 중에서 저는 한 달이 후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D&D가 결성됐을 때도 제일 막내였고요. 더 이상 밑에 후배들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25년이 흘렀는데도 제일 막내입니다. 한 10년 한 번씩 생각나는 건데 후배였지. 그래 그러고 보니까 후배였지. 근데 뭐 굉장히 뭐 더 이상 심심한데 마칠까 그러면 아니 아까 우리 다음에 포지션상 그 광 파는 자리에 앉아 계셨던. 아 제가 이제 광 패를 돌리고 있었죠. 네. 저는 뭐 이름을 말해도 됩니다. 말해도 되고 뭐 특별히 뭐 숨길 일 없고 뭐 죄지은 일도 없고요. 진짜? 네, 그렇다고 진짜? 뭐 내세울 일도 없고 여기 머리카락을 저는 앞으로 DKNY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DKNY. DKNY. 드근이. 드근이. 드근이. 드근이. 드근이 형. 드근이 형. DKNY는 독거노인의 약자죠. 독거노인이네. 네, 독거노인. DKNY. 뭐 옛날에 이제 우리 NKOB, 뉴키스 온 더 블락이 남궁옥분이셨듯이 저는 DK나라 부르시면 될 것 같고 특근이 저 혼자 유일하게 지금 이제 솔로입니다. 솔로고 다들 뭐 참 좋은 훌륭한 가정들을 꾸리고 계신데 저는 이제 혼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어느덧 뭐 독거노인 요즘 또 이제 그렇게 사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싱글족들도 많이 있고 또 실제로 이제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도 계신데 그런 걸 이제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의 삶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독거노인으로서 특근이로서 살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드리고 자 그러면 특근 소개까지 마치고 이 밴드의 포지션을 얘기를 하는 사람이 포지션이 딱히 뭐 좀 애매해갖고 왜 키보드도 했었고 처음에는 제가 키보드 이제 건반으로 맡았고 이제 노래 뭐 일정 부분을 또 맡고 하다가 두 번째 공연인가요?부터 제가 이제 기타로 전업을 했었죠. 네. 맞는 꾼이죠? 굉장히 팔방미인이죠, 제가. 팔방미인이고, 음반도 냈었어요. 음반도 내고. 그래서, 당시 이제 음반에서 자작곡을 이제 반반씩 맡았죠. 그래서 뭐 이제 A면, B면. 이제 A면, B면이라 하면 그 당시 이제 선경 스마트 테이프에 네, 테이프죠. 카세트 테이프에 이제 항상 이제 A면, B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A면을 자작곡을 했었고 작곡을 했었고 그다음에 B면은 우리 또 헹크 씨가 해서 드림 러버스라는 판매고 무려 200부에 달하는 엄청난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그런 걸로 이제 음악을 같이 하다가 그 전에 이제 아까 그 D&D 리더라고 그 머리카락 좀 그만 좀 줄어줄래? 아니 내 머리카락이 제일 재밌어. 아니 사람이 머리카락이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수직한데 실망이라는 거 머리는 아닌가? 머리가 아니면 그거는 아닐 수가 없어. 저 정도 길이의 머리가 아니면 바야반이야 바야반. 자세히 보면 흰 머리가 아니고 탈색 그랬지. 탈색 염색한. 아니 그럼 염색하지. 염색하지. 뭐 근데 디엔드 했어요? 예? 디엔드 했었어요? 사과만 팔지 말고 이제 와서 얘기지만 사실 디엔드 이름을 지은 게 에이 그건 아니다. 내가 그 이름 지을 때 내가 나도 있었는데 나도 지었는데 그때 다들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그때도 오늘처럼 이름 지는다고 대판 여러 사람들이 싸우고 하다가 그 어디였는지 자 뭐 그 이 지금 이 지점에서 어쨌든 디엔드 그러면 그 이름부터 한번 밝혀봅시다. 디엔드라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 THE 정관사로 시작하는 디엔드가 아니고 알파벳 D에 이제 END를 붙인 디엔드인데 그 또 뜻이 좀 있죠. 그렇죠. 사실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그 뜻이 아니었는데 저희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사실 쪽팔리니까.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그걸 포장하는 그런 의미에서 디엔드라고 쳤는데 사실 저는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어요. 지가 지었는 거 완전 잘하게 지었다는 얘기 뭐야. 사과는 잘 팔 수 있겠어? 제가 지었을 때는 더 이상의 이런 논쟁은 끝내자 고만하자는 뜻에서 디엔드라고 했는데 디엔드다? 기억하기 힘든 새벽역이었기 때문에 그게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우리가 무슨 공연을 이제 그때 이제 앞두고 있었는데 공연 아마 전날 전날도 아니야 공연 뭐 5시간 전인가 그쯤이야 그 이제 논공 행상이라는 주제로 이제 얘기를 했었을 거로 그때 공연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논공 행사 논란은 그게 왜 논공 행사를 했었냐면 그 포스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땡스 투 뭐 무슨 뭐 의상 누구 뭐 무대 이런 거 적다가 제목이 우리 밴드 이름이 없네 그러고서는 좀 만들려고 했던 게 그러니까 공연하기 해놓고 심지어 무슨 의상 적고 있는데 실제 밴드 이름도 안 정했던 그런 것들 아니 헹크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정확히 기억나요? 저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 정확히 기억나요? 그럼요. 아니 왜냐면 나는 내가 지었다고 지금까지 알고 있거든 내가. 나 혼자 지은 건 알 수 있겠지만 연공회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 그 이게 이제 내설만한 공식적인 이름과 사실은 뒤에 숨은 우리의 그냥 적나라한 정말 실체를 밝혀주는 이름이 두 개가 동시에 있었던 거거든. 오케이. 드림으로 시작한다고? 드림으로 시작하죠. 그렇지. 그래서 D&D의 D는 드림이고 그다음 E로 가기 전에 사실은 이제 그 하이픈이 붙지. 하이픈도 아니고 땡땡도 아니고 세모. 이게 이제 그 플레이 버튼에 나오는 그 이제 이 옆으로 진행하는 그 삼각형이 있었어. 그래서 드림스 이 복수였냐 단수였냐? 중요하지 않은 거지. 중요하지 않아 이제 와서. 자 드림 가로치고 S. 자 드림 그다음에 세모가 투. 투. 드림 투 E. 이터널티 그냥 뭐냐? 떨리지 마. 진짜로? And 네버 다이 죽지 않는다. 그렇지. 그래서 드림 투 이터널티 네버 다이. 앞이 이제 드림이면 다이가 됩니다. 드림스는 다이가 됩니다만. 자, 중요하지 않죠. 가만히 있어 봐. 일단 그게 진짜 그건가? 그거요. 아니 난 드림 투 이터널티 would never be done 아니고 what? what? 잠깐 일단 뭐라고 집으로 물어보는데 좀 적어봐요. 아니, 알파벳은 몰라요. 발음 하지 말고. 양만 팔 줄 알지? 이상한데. 난 처음 들었어. 당신은 그 공부하느라 바빴잖아. 아, 그때 제가 수능 치셨기 때문에. 수능 준비하시느라고. 아, 수능 치셨어. 네버 다이. 유일하게 아니,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있어 보이는 물론 유치하지만 그 당시 이제 뭐 그래봐야 20대 초반 뭐 초반이냐? 돈 안 되지. 초반이지. 만으로 19세야. 그렇진 않아. 네가 그렇겠지. 1993인데 197 네가? 당신도 벌써 나이 까는 거야? 나이는 까지 말자. 그러니까 이름도 안 까는데 나이를 까는 사람이? 어? 자꾸 까지 말자. 어, 어쨌든 갓 스물 넘은? 그렇네. 다시 수견님 쓰는 수견한 지금부터 그렇게 추억이 젖으면요 이게 진행이 안 돼요. 좀 활기차게 좀 가야 되는데. 그렇네. Dreams to eternity never die. 자, 뭐 지금 뭐 그럴 나이였으니까 이제 어떤 꿈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했던 나이였으니까 꿈의 뭐 영원히 뭐 죽지 않는다 뭐 말도 안 되는 조합이지만 그게 이제 고정 이름이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그 던이라는 건 말이죠. 그 당시 우리가 절대 우리가 뭐 사전에 치밀한 연습이나 이런 게 없었단 말이지. 그래서 써놓고 보니까 밴드가 엑서사이즈 네버 던이었어. 맞아요. 엑서사이즈가 있었죠. 어, 절대 연습 안 했거든 우리가. 그래서 디엔드 쫑난다 해서 뭐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져서 그 이름을 그냥 시간에 쫓겨서 정했던 그런 저는 기억입니다만. 맞네요. 엑서사이즈 네버던은 맞는데 근데 그때 제 기억에는 이래요. 드림 투 이터너티 네버던이었고 처음에 그게 말이 안 된다. 네, 말이 안 돼서 향후에 씨가 누구요? 잠시만요. 아니 누군지 몰라요.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홍 씨요. 씨가 있었어요 그때. 아... 그래서 씨가 미국에 갔었는데 미국에 간 가셨겠죠? 뒤에 미국에 간 뒤에 저랑 채팅창에서 정리를 했어요. 채팅이요? 채팅. 정확히 채팅창이 뭐였습니까? 뭐 하늘 뭐 기억 안 나요. 하늘 사람? 하늘 사람 스카이로그 배틀넷이었을 것 같은데. 배틀넷. 아마 배틀넷이었을 거예요. 참 옛날 얘기로 나온다. 배틀넷에서 채팅창에서 그때 뭐 3대3 초보 혼터 땡땡땡 칠때 그때 그 잠깐 그 말미가 있어요. 아 지지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잠깐 들어봐. 요때 얘기했던 거예요. 아 너 몇 시 방향이나 뭐 얘기할지. 트위터한테 would never be done이라고 그때 씨가 미국에서 영어 공부를 좀 한 다음에 야 그때 우리가 잘못했더라. 그러고 해줬던 얘기가 그게 그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뒷 얘기가 더 재밌잖아요. 뒷얘기. 아니 기억 안 나요 우리? 댄스 아 D&D 댄스 뭐뭐 노래 둥둥 이건데 맞다 맞다 이건데 진짜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니 잠깐 약간 뇌세포가 지금 약간 기억하는 것 같아. 뭐였다고? 댄스 뭐 노래 둥둥 그러니까, 아 D 네 글자가 D는 댄스 E는 E를 지금 기억이 안 나요. E가 근데 E는 노래 둥둥이야? 영화? 연극 연극? 이가 어떻게 연극을 연극. 노래 그다음 맨 뒤에 D는 뭐라고? 등등. 등등. 정말 허접한 밴드입니다. D&D 죄송합니다만 내가 진짜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게 다행이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D&D는 하여간 아무 뜻이 없다는 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굉장히 지리멸렬한 저희들의 이제 멤버 소개 들었는데 이거 우리 왜 하는 겁니까? 그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시작한 거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괜찮은 것 같아. 진짜 뻔뻔하나? 아니 뭐 스스로가 재밌댔는데 뭐 재밌으면 되지 뭐. 우리는 재밌어요. 우리는 재밌는 거지. 우리는 재밌어요. 근데 두 번째는 모르지, 참 이것도. 얘기하기 어렵네요. 왜냐면 제가 들을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누구나 한땐 초보였는데 이거 들을 때는 뭐 그리 재밌지 않지 않을까. 근데 해결 방법 딱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짧고 굵게 통편지 장근석 안 나오든지 그게 정답인 거 장근석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우리끼리 담배나 피자고 자 일단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갑시다. 아무런 재미도 감동도 없이 궁금하지도 않은 이름 불리에만 30분을 할일 없이 흘려보낸 이 작자들. 과연 밴드를 한건 맞는지, 노래는 들어볼 수나 있으련지.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끝.